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지푸라 치키치키 자꾸 왜 이래 다가서면 뒷걸음 쳐 헷갈리게 해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엉망진창 됐어 뒤죽박죽 어어어어 1분 1초 왔다 갔다 맞추기가 힘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취향했다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완전 넉다운 됐어 어쩌려나 어어어어 진짜 이상한 건 사실은 난지 몰라 잘것잘것도 나 엄지덕지덕 근데 미소한다 그거 하나의 reset Be my girl, girl. Cool. 고장난 배터리 난 작동 불가 만날 자석처럼 오른쪽 왼쪽 끌어당겨 자 기다리다 순간 알겠죠 우물쭈물 발사 아이쿠 아이쿠 game over 하동지동 눈 깜빡할 사이 다 놓칠라 정신 차려 뛰는 눈 위에는 나는 놈이다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엄청 진땀 뺐어 너 때문에 어어어어 요리조리 이리저리 나도 꽤 늘었지 작용 반작용의 법칙 바짝 긴장 놓지마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안절부절 못해 너 때문에 어어어어 하나 분명한 건 이건 사랑의 방식 뜨거운 뜨거운 기대충만 기다려 밀고 당겨봐야 전부 다 시간 낭비 Be my girl girl girl 이거 참 어렵죠 Oh my 쌍막아 거울보듯 닮아 알참 알참 기가 막혀 새 시작이야 결국 더 넘어 알쏭달쏭 날로 됐어 됐어 거의 다 왔어 Okay just stand by 꿈꿔왔던 순간이야 또 자충 또 예측불허 괜찮아 다 좋아 너를 향한 마음 난 변치 않아 약속할게 지켜봐라 내 사랑을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엄청 진땀 뺐어